약품이 깨끗하고 영롱한 네 눈 안에 떠는 의심을 담지 마. 아직까지 가시 밭을 거닐 일이 많아. 하도 많은 욕들에 차라리 난 눈을 감아. 한쪽을 찾았으니 두려움 없이 앞에 나가. 어린 적부터 우건이 다져오는 식을 담아. 내가 영원히 널 지킬게. 널 그냥 가만두기엔 내게 너무 고결했어. 더러운 것들 가슴 쉬는 것조차가 싫으니까 나쁜 꿈 꾸지 마. Cause your love never dies. Don't worry 두려워 마. 언제든 지켜봐 날. Good night 잘 자. 늘 네 옆에 있잖아. Good night 잘 자. 늘 네 옆에 있잖아. Cause your love never dies.